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독립운동가면서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치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역사를 강조했고요. 바다 건너 영국의 총리이자 사상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요.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역사를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요. 특히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또 넓고 깊은 통찰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따로 떨어뜨려 놓고 또 책으로만 공부해왔던 우리의 역사를 이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사와 세계사가 만나는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전에서 이성재 역할을 했던 유동근입니다. 세계사와 그 한국사를 함께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나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같은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국사와 세계사의 그 동시대를 비교하면서 더 넓고 더 깊게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 정도전 역을 맡은 조재현입니다. 지난번 정도전을 찍는 동안에도 그랬었고 가끔 사고 볼 때마다 우리 역사와 드라마를 만들고 있을 때 세계사는 어떤 드라마를 쓰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특히 정도전과 닮은 세계사 속의 인물도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 정몽주 역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연기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즐겨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안녕하세요.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의 대본을 집필한 드라마 작가 정현민입니다. 지난 2014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컸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와 세계사를 함께 다루는 새로운 포맷의 역사 토크 프로그램이 방송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큽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청취자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대박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최시라입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여성의 관점? 그 시대에 한국에서의 여성과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한국과 세계의 여성들의 삶에 대한 비교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KBS 1라디오 1월 개편과 함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 시간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호흡했는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해보고요. 또 미래를 통찰해볼 수 있는 좀 새로운 시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석좌 교수시죠. 이원복 교수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원복 교수님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쓰신 책을 보고 자란 기억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과목이 두 가지입니다. 뭐 한국사, 뭐 국사 이렇게 해서 배우고 세계사 시간이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좀 한국사와 세계사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원복 교수님부터 네. 제가 70년대 독일에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네. 역사책 보고 놀랐어요. 아, 그들의 역사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한국사, 세계사 이렇게 두 개 다른 과목이었는데 네. 얘네들은 그냥 히스토리예요. 아. 그 얘기는 뭐냐니까 서기 800년까지는요. 독일 역사, 프랑스 역사, 이탈리아 역사가 하나로 섞여요. 같이 출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 흐름은 독일 역사하고 프랑스 역사하고 이탈리아 역사이기 때문에 세계사와 독일사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히스토리를 배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서 느끼는 것이 세계사를 역사를 이런 식으로 배운다면은 나야말로 세계사의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 의식을 갖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걸 쭉 연추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따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항상 세계의 와 나지 세계의 나가 이라는 얘기죠. 아. 근데 우리는 이제 글로벌화 시대가 되었기 예. 때문에 이제 세계 속의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작은 세계가 있고 그 위에 큰 세계가 있다 약간 이런 이원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함께 통합하는 것이 더 세계 속의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길이다 말씀이셨고요. 네, 우리 네. 신병주 교수님.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또 유럽은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고 바로 가까이 있고 또 비슷한 그 역사를 대륙이고 예, 뭐 이런 그렇죠. 공유를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은 한국사 자체가 그 뭐 지금 독립 과목으로 나올 정도로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사를 좀 더 풍부하고 더 이렇게 요즘 정말 글로벌 시대에 폭넓게 이해하려면 바로 우리 주변국인 뭐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또 세계는 어땠고 맞아요. 과연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그런 세계의 흐름을 뭐 따라가는 그런 뭐 움직임이라든가 노력들 또 묘하게 또 비교하면은 그 한국사에서 일어났던 상황하고 또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뭐 상황, 사건, 또 인물 이런 것이 되게 유사성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MC로서 한 말씀 드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이게 이제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요것만 1년 정도 열심히 들어도 수능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학생들은 이 사고가 참 그 융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창의적인 것이 나오려면. 그래서 자, 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이러저러한 의미로 우리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오늘의 출발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의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왕. 왕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어떤 왕을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이 있으세요, 교수님? 좋아한다기보다 존경하는 왕. 존경하는, 우리 예, 역사 예. 속에 정말 이 대단한 왕. 훌륭한, 뭐 예.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급한 우리 세종대왕. 대왕님. 돈 때문에 네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사실 정말 모든 면에서 이토록 완벽한 왕은 없다라는 뭐 말이 정말 이것도 부족할 정도로 능력이면 능력, 뭐 품성이면 품성, 그 세심한 뭐 배려라든가 신경,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 훈민정음 창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하게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이 저는 세종이라는 왕의 존재가 거의 뭐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세계사적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엘리자베스 1세. 아오. 그 잉글랜드라고는 정말 그 시골 구석에 있는 그 대륙에서 떨어져 있는 섬 구석에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를 언젠가는 전 세계 지구상의 인간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전 세계 육지의 5분의 1을 지배한 그런 대제국으로 만든 그 기틀을 만든 왕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성이시고. 여성이시고. 예. 자, 이분들 외에도 매력적인 왕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왕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18세기 초반, 유럽은 새로운 왕과 왕조가 등장하는 격동의 시기였다. 소식 들었어? 프랑스에 왕이 죽었대! 아, 루이 14세가 죽었다고요? 그렇다니까. 어떡해요. 그 아드님이 아직 많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야. 루이 15세 나이가 이제 겨우 5살이거든. 세상에.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여왕 앤을 끝으로 독일 하노버의 선제후였던 게오르크 1세가 왕이 되었고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사가 즉위하는 가운데 유럽은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거센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 독일 지역의 프로이센은 프리드리히 비넬름 1세의 통치하에 있었다. 새로운 왕세자가 태어났다! 만세! 만세! 군인 왕이라 부리던 프리드리히 비넬름 1세는 궁정의 예산을 삭감해 군비에 쏟아부은 결과 유럽에서 가장 잘 훈련된 8만 명의 군사를 길러냈다. 그러나 겁이 많은 왕이었을까? 그는 늘 왕세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므로 너에게 8만의 군사와 넉넉한 금장을 남겨줄 수 있다. 유럽의 군주들 누구도 믿지 말아라. 군대를 축소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왕세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부왕이 남긴 8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 계승전쟁과 7년 전쟁에서 승리하며 대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프로이센을 일약 강국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영향으로 계몽주의적 개혁정책을 시작한다. 고문을 금지하라. 언론 검열 폐지하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라. 빈민을 구제하라. 왕실의 근위부대를 폐지하는 대신 군대를 20만 명까지 늘려라. 그리고 드디어 왕좌에 오른 지 반년 만에 1차 슐레젠 전쟁을 일으켜 유럽을 놀라게 하더니 이후 7년 전쟁 등 여러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혔고 명실상부 프로이센을 유럽의 5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가 바로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계몽전제 군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였다. 짐은 나의 저서인 반 마키아벨리론을 통해 약속한다. 마키아벨리즘과는 전혀 다른 인도주의적이며 계몽주의적 통치를 할 것이다. 그때가 1739년이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1776년 바다 건너 조선에서는 21대 임금 영조가 붕어하고 3월 10일 조선왕조 제22대 국왕 정조의 즉위식이 경희궁에서 열렸다. 즉위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영의정 김상철 등이 세자궁에 내시 승원색을 시켜 세손에게 아뢰었다. 저하, 시각이 되었으니 어서 나오십시오. 그러나 세손은 대답이 없었다. 저하, 시각이 되었으니 어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상복을 입은 지를 얼마나 되었니? 오장육부가 갈라지는 것 같다. 윗사람의 명령을 어길 수 없고 아랫사람들 간청을 어길 수 없어 마지못해 복종하려 하지만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으려 하니 차마 못할 짓이로다. 이 무너지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 그러는 것이니 나를 재촉하지 말아라. 이에 놀란 영의정 김상철 등이 여막으로 찾아와 몇 번을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 저하, 어서 나오십시오. 그제야 세손은 상복을 벗고 곤룡포로 갈아입고 대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여막을 나와 즉위식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무슨 서름이 그리도 북받쳤는지 세손은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알바마마, 알바마마. 자, 고정하소서. 고정하시고 어보를 받으소서.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세손은 서름에 북받치고 신하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었다. 알바마마. 세손이 이렇게 울어대자 신하들까지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고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영의정 김상철이 보다 강한 어조로 아뢰었다. 저하, 이것은 종사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사로운 애통 때문에 중요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경들은 내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어찌 이리 날 강박하는 겁니까? 이 자리는 선왕의 자리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리를 항상 우러러보며 살아왔으니 내 어찌 이 자리에 우리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경들은 제발 나를 강박하지 마세요. 애통하신 하교를 받으오니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각이 이미 늦었고 신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식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영의정 김상철 등이 간곡히 청하자 세수는 결국 어좌에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무백관의 절을 받으며 정조는 이제 세손이 아니라 주상, 조선의 새 군주가 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 18세기 후반 조선의 문예 부흥을 일궜던 개혁군주이자 계몽군주, 정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순간이었다. 방금 이 짧은 드라마를 통해서 정조의 일화를 만나봤는데요. 정조를 계몽전제군주 혹은 계몽군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어떤 왕을 계몽군주라고 부릅니까? 네, 먼저 이게. 네, 계몽군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계몽군주하고 그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계몽군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계몽군주라는 것은 계몽주의 시대에 입각해서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 천년 이상을 갖다가 신내 한물도 살아오지 않습니까? 종교, 그렇죠. 신앙의 세계에서. 그런데 네. 이제 사람의 이성을 찾게 되면서부터 이제 점점 그 계몽 시대가 오게 되고 계몽주의가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군주들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근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시기로 근대, 보면 한 17세기 예, 대개 계몽 군주 시대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되게 돼 있죠. 네.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피오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16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1700년대 초. 그래서 네. 뭐 그 모스코바에서 태어나가지고 상페테르부르크를 만들고 그런가 하면 수염을 다 자르고 서양식으로 옷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근대화시킨 군주를 계몽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한국사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한국사에서는 그런 용어가 그렇게 그 사용이 많이 맞아요. 되지 않다가 익숙하진 않아요. 예, 우리나라 왕들이 뭐 계몽군주다 이런 거 잘 붙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세계사 시간에는 계몽전제군주에서 뭐 프리드리 대한 예, 많이 배웠죠. 카테리나 여제 이런 게 소설되었다가 예.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학계에서도 우리 역사에서도 있다. 그 조선 후기 왕들 중에서도 특히 정조와 같은 왕이 아. 그런 모습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이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 백성들이나 신하들을 널리 이제 계몽하고 교화하고 또 그 방향성이라는 게 결국 정조 시대에도 뭐 이제 좀 더 많은 백성들이 더 잘 살게 하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간 민주적인 모습, 민본 사상 이런 걸 확대해가지고 백성들의 여론을 적극 수집하고 저기 활발한 또 출판이라든가 편찬 사업 활동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국가를 부흥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뭐 유럽 어느 그 군주에 비교도 별로 손색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계몽군주라는 용어를 도입을 했고 그것이 지금은 서서히 그래도 아, 우리 조선의 왕들도 충분히 이런 영향을 갖고 있다. 어느 나라에나 계몽군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계몽군주라고 굳이 모습 받기보다는 개혁군주가 많죠. 개혁군주. 아, 개혁. 그러니까 계몽군주라는 것과 개혁군주의 차이는 그 계몽군주라는 것은 계몽주의에 입각한 그런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있는데 비해서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는 개혁군주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계몽군주적인 속성도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왕이 가장 정조는 공부를 많이 한 왕이에요. 네. 왕이 가장 그런 어떤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이 뭐 신하 그리고 그 결국 밑에까지는 백성에게까지 이게 나갔을 때 결국은 크게 보면은 그 왕조 사회 또 못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이 국가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계몽이나 개혁이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강력한 왕권이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든 간에 어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 왕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죠. 네. 저 신병주 교수님, 그 네. 정조가 재위할 무렵은 중국은 어땠습니까? 이게 또 정말 절묘하게도 중국도 흔히 말하는 그 뭐 계몽 전제군주 이런 표현도 어느 정도 적절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가장 중국의 역사에서도 뭐 전성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 청나라 아. 이제 걸륭제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아, 청나라 걸륭제 시대가. 예, 걸륭 황제라고도 하고 예. 이 사람이 무려 60년 이상을 재위를 해요. 정말. 60년이요? 그럼요. 조선의 왕조에서는 어, 최고가 예. 영조가 영조, 52년인데 예. 영조의 기록을 뛰어넘는 그런 기록인데 그 80 세 이상까지 예, 그렇죠. 왕으로 제일 저기 루이 14세는 7살에 왕돼가지고 67년 했어요. 그럼요, 70년 가까이. 그래서 오래 제의했는데 뭐 업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그때 가장 그래도 이제 문화적으로나 청나라의 권륭제 예, 그 네. 또 당시에 뭐 서양의 어떤 학문도 수용을 하고 또 영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그렇죠. 확장을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점에서 또 종조시대하고 이렇게 아주 그 상당히 그 일치하는 그런. 청나라가 그때가 최고 전성기였죠. 권룡제에서부터 네 번의 황제, 그 예. 옹정제, 강희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150년 그 시대가 최고의 시대죠. 아, 우리 유럽적으로 좀 가볼까요? 흔히 예. 알고 있는 뭐 계몽군제 할 때 뭐 프리드리히 뭐 예. 이분. 프리드리히 2세. 2세.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프리드리히 2세는 예, 1712년에 태어나서 1786년에 세상을 떠나니까 18세기에 이제 그 살았던 그런 군주인데, 예, 이 사람이 상당히 그 파격적인 그런 거죠. 정치와 개혁을 한 것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요? 예. 아마 그 정조도 사도세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역사, 예. 그 권력에 대한.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독일 병정 갔다. 어, 예, 있죠. 독일 병정 갔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요? 프로이센 병정 갔다고 그래야죠. 어, 그런가요? 왜냐하면 독일이 수십 개 나라로 갈라져 있는데 아. 예를 들어서 마에르인이라든지 삭센이 남쪽 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느슨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북쪽 다 그런 건 아니군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지방마다 다른데 이 프로이센 지방만은 정말 분대가 돼요. 그 왜 우리가 갖는 독일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약간 그런데, 그런 느낌. 바로 그런데 바로 그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병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얘기가 프로이센 병정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 프리드리히 그 아버지 예. 대왕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그 이 부왕이요. 너무 엄격하고 군대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강압의 상징, 그러니까 권력의 화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연약하게 크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근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은 아이가 14명이었는 그 이제 14남매 가운데 네 번째 아이였는데 형들 일찍 죽는 바람에 이제 황태자가 일찍 됐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독일, 그때 프로시아라는 나라가 그랬지만 자식을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서 연약한 걸 아주 싫어해가지고 시를 읽는다든가 음악을 연주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싫어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금지를 했죠. 아니, 시는 왜 못 읽게 한 거예요? 아,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아, 어떤 감수성, 감성을 네, 키우는 걸 감성. 극도로 제한했거든요. 항상 군복을 입혀가지고 군대식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그 살아있는 병정으로 키우는 그런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프리드리히의 그 아들 황태자는 굉장히 감수성도 예민하고 또 몰래 아버지 몰래 이 훌륭을 배워요. 훌륭? 훌륭. 어, 악기요? 네, 네. 훌륭도 배우고 그다음에 26살 때에는 교향곡을 작곡할 정도로 음악에 심취합니다. 어, 웬일이야. 그렇게 시도 쓰고. 예, 뭐 이렇게 막 작곡하고 이런 분들의 네. 예술성, 감수성은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렇죠. 그런 감정을 가진 분을 병정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병정으로 키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너무 또 엄하게 국민을 다루고 툭하면 사형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고문을 금지시켰죠. 고문 없앴어요. 고문 없애고 이 사람의 통치 철학이 20명의 죄인을 사면해 주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죠. 왜? 정말 트라우마네요. 네. 이런 조선왕 중에서도 영조 같은 경우도 군인에게 남을 남용하는 거 이런 것이 맞고 아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압수령 같은 게 무릎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 되게 압박하는 그런 형벌 같은 것도 이제 막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좀 뛰어난 왕들은 예. 상당히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일치하는 점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이 얘기 뭐 워낙들 많이들 아시고 또 드라마화도 영화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실 텐데 아버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주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결국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예. 그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는 사도세자가 결국 죄인이거든요. 그런 굴레가 되게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조의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정조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인데 관계한 사람들 다 나와. 이 연상군이 한번 그랬거든요. 그렇죠. 흥정국을 이끌어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신하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영린이라는 영화도 사실 뭐 조금 과장된 거는 있지만 정조가 왕에 오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노론 세력들의 어떤 암살 음모를 그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였는데 그런 그 정말 노론의 어떤 집요한 어떤 반발과 이런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조는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가능한 요즘 표현을 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아버지는 상당히 높이 복권을 시켜주고 하지만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도 크게 정치보복을 그럼 포용을 하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정 방향은 탕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적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나가죠. 근데 정조가 뭐 이렇게 등 근육이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뭐 궁을 그 궁사였다고 굉장히 잘 썼다고 그러죠. 이제 그 무예는 되게 능통했고 활솜씨가 대단했죠. 그래서 그 신하들하고도 이제 활쏘기 같은 거에도 거의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백발백중이어서 50발 를 쐈는데 거의 다 맞췄는데 한 발만 일부러 안 맞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사기 꺾을까봐. 네. 그래서 아마 이 영린이라는 영화에서는 정조가 워낙 무를 잘하시고 이러니까 당연히 근육도 좋아하실 것이다. 요즘 말하면 식스팩.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프리드리히 2세 예,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아버지가 이 왕세자 예. 프리드리히 2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그게 있겠는데요. 어떻게 됐냐니까.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반감이 많았겠어요. 네. 그 통치 철학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왕사자가 오죽하면은 해외 망명을 기도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영국으로 도망가려고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피하려고. 그래서 황태자가 도망을 가려다가 이게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서 붙잡혀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탈출을 도울 공모한 그의 프리드리히의 가장 친한 친구. 를 보는 앞에서 사형을 합니다. 아, 그 왕세자는 못 그러고. 아니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면에서 황태자 직위를 박탈하고 어머. 사형을 하려고 그랬다가 끝내는 용서하고 황태자를 복인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네. 자 이렇게 정조와 프리드리히 2세의 공통점을 저희가 뭐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뭐 목숨을 위협받을 만큼 순탄치 않았던 과정들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 두 분 다 학문을 매우 중시 여기고 그렇죠. 책을 네. 가까이 했다 이거라고 합니다. 신병주 교수님 정조가 정말 그렇게 독서를 좋아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정조는 뭐 거의 세손 시절부터도 책을 많이 읽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그때 뭐 이런 자료도 나와요. 신하들이 뭐 이런 그 중국에서 새 책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목록을 한번 가져와 보라 이렇게 하면서 신간서적을 네. 좀 달라.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만 정조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내가 이미 다 본 거다. 신간이 아니다. 그렇죠. 이미 다 그것도 벌써 이미 다 봤다. 신하들 힘 빠지게 한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미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다 봤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의 정조가 왜 이렇게 그 독서광이 되었느냐. 세손 시절부터 상당히 이제 그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안한가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나오지만 이렇게 공부하는데 막 자기가 침입하고 이러는 모습 보이잖아요. 실제 그런 내용이 실록에도 기록이 되어요. 네. 그러면 그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세손이 공부를 하면은 신하들도 주변에 있겠죠. 주변에 있게 되면 이게 안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취침에 들면 이제 혼자밖에 안 남겨지니까 좀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밤새워서 고스톱 지는 집에는 도적이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만큼 그 집이 불이 밝혀져 있고 불이 켜져 있는 시끌시끌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차원 아니면 정조는 어쨌든 책을 계속 그렇게 가까이 하고 정말 또 책을 좋아하는 그런 군주셨어요. 집필도 그래,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개인 문지까지도 있어요. 홍제전서 정조의 호가 홍제고 이제 홍제전서 결국은 이게 백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가 일송록이라는 기록인데 이 일송록도 남아있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난중에. 이렇게 높이 부각이 된 게 정조 때 난중일기라는 이름도 정조 때 붙여진 거예요. 맞아요. 아. 이충무공 전서라는 이충무공 전집을 만들때 그런 정도로 뭐 이 이충무공 전서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간행을 하고 또 뭐 출판 지원 사업을 해주고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종조 시대 자체가 뭔가 학문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게 만든 거예요. 또 혼자서만 많이 읽고 뭐 쓰시고 한 게 아니라 규장각도 확대하시고 그러시죠. 그렇죠. 인재. 인재를 등용하고. 우리 세종이나 종조의 또 공통점이라면은 본인 또 되게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데 인재를 등용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세종은 집현전. 그 프리드리 2세가 반학기가 될 일로 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 그 한, 그 개혁 정책을 보면요. 거의 가다가 아버지한테 혼뜨가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아. 그래서 고문 피해자인 것이 제일 먼저 한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아버지가 엄격하게 언론에 심하게 했길래, 그 다음에 한 것이 언론 검열을 폐지합니다. 오, 언론 검열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차별을 폐지하죠. 굉장히 그냥 개방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대한, 그 모든 종교에 대한 개방을 하죠. 반영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아버지가 그 가장 심취했던 것이 일종의 그 마키아벨리즘인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아. 그 다시 얘기해서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마라. 하는 것이 일종의 마키아벨리즘이라면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아주 환멸을 느낀 예, 프리드리히 2세는 자기가 손수 반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그 군주의 윤리라는 것은 자비, 정의, 책임이지 그 권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아버지한테 트라우마 굉장히 컸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프리드리히 아버지가 부왕이 강한 군대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 군대식 아주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아, 강한 군대가 있었군요. 네,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가 즉위를 하자마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쟁이 뭐냐니까요. 지금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요. 체코하고 폴란드하고 사이에 이렇게 슐레지아라는 땅이 있어요. 슐레지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그 슐레지아가 어떤 동네냐면 체코하고 폴란드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독일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경이 분명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옮겨가면 살면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독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그때 1840년 그때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리아 가장 강대국이었죠. 그 마리아 테레사라는 여자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왕이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유럽에는요 살라카법이라는 게 있어요. 살라카법이란 것이 기원 후 500년대에 만들어진 중세기 때, 옛날에 거의 고대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의 핵심은 간단히 얘기해서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다요. 어머, 그래요? 장자 상속 등등 하는 남성, 계승, 그 원칙을 정한 게 살라카법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카를 6세가,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마리아 테레사만 남기고 죽으니까, 이 여자가 이 살라카법을 어기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럽에는 왕실이 굉장히 얽혔습니다. 핏줄로. 여기저기 다 얽혔으니까 야, 이거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왜 왕이 되느냐.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이제 슐레지안 전쟁도 그렇고 소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당당히 이겨 가지고 슐레지아를 뺐죠. 그 영토가 예, 독일로 갔죠. 독일로 갔고요. 예, 그런데 오스트리아 가만히 있겠어요. 당시에 그 중부 유럽에서는 최강대국인데. 예.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보복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7년 전쟁인데. 아. 이 7년 전쟁이라는 것이 이 시대는 벌써 글로벌화 돼가지고 항상 프랑스가 붙는 곳에 반대쪽에 영국이 붙습니다. 100년 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철천지 원수니까 한 번도 이 두 나라가 합동해서 싸운 건 30년 전쟁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 오스트리아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여기 껴가지고 한쪽은 영국은 프러시아에 붙고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부터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전쟁이 어디로 벌어지냐면 인도하고 캐나다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대전의 양상을 띠게 된 전쟁이 이때 처음이죠, 이게. 그렇군요. 자, 그럼 정조의 경우에는 군사 외교 정책 어땠습니까? 종조 같은 경우도 이제 군사력의 확보 또는 뭐 국방 부분에도 상당히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실제 정책화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지금 또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 하성을 그렇죠. 1794년 왕성을 그 착공을 해서 1796년에 이제 완성을 했고 또 이제 왕을 그 지키는 친위 부대의 장용력을 설치를 하기도 했고 결국 수원 하성을 설치한 거는 동쪽으로는 남한산성, 서쪽으로는 강화도, 남쪽으로는 수원하성,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개성, 여기에 이제 네 곳 유수부를 설치해가지고 예.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래서 이런 그 종조가 이런 그 강한 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왕권이거든요. 왕권. 그리고 이런 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핵심 기관으로 삼은 게 사실 규장각이에요. 학문 연구 기관이고 도서관이지만 결국 규장각에 배출한 인재들로? 이런 인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이제 정책을 펼쳐나갔던 거죠. 아, 정말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왕 옆에 똑똑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정조가 또 폐지한 그런 것들이 많았죠. 악습 같은 것들. 그렇죠. 정조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정조를 뭐 계몽군주 또는 개옥군주로 부르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제에 있어서 가장 그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그 금난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 서울에는 이제 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전.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 시전이 있는데 시전이 모든 그 뭐 상업행위 같은 거를 이제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이렇게 개인이 자유롭게 상업행위 하는 거 이런 거를 난점이라 그래가지고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이거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장사 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금난전권 아. 이 난전을 금지하는 그만다. 그런 그 법이 있었어요. 이거를 정조 때 폐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 소상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죠. 상당히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정조가 안경을 쓴 최초의 왕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 그 실록에는 예. 조선왕조 실록에는 정조가 안경을 낀 최초의 왕인데 예. 승정원 일기라는 더 자세한 예. 우리 왕의 비서실 기록 보면 실제 숙종이 먼저 꼈어요. 아. 그 중국 문물로 이제 그렇죠. 들어온 그렇죠. 것을 이미 조선 후기쯤 되면 이제 중국 문물이 이제 수용이 되니까 돋보기 이런 거였을까요? 예, 아마 17세기 무렵부터 이제 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왕으로는 어쨌든 숙종이 꼈고 정조 같은 왕도 아무래도 또 공부도 많이 하다 많이 보니까 하셨으니. 눈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정조가 처음에 안경을 끼고 나올 때의 상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 그래요? 되게 어색해요. 신하들이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요즘 같으면 마식 주사든지. 뭐 예. 정조와 프리드리 2세가 등용한 인재들도 좀 한번 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조부터 들을까요? 정조하면은 뭐 아마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 정약용을 우리 정약용을 대부분 실학자로만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알려있죠. 사실은 정조 때 촉망받는 관료학자였어요. 관료였죠. 관료 출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정조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주요 요직을 그 역임을 했고 특히 정약용은 남인이었거든요. 조선 후기 정조 때는 사실은 노론 중심 전국에서 남인이 이 등용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정조가 파격적으로 발탁이 정약용을 돼서. 이제 참모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인 출신 재상 중에는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재공. 번암 최재공. 그 다음에 박재가라든가 유득공 이동무와 같이 이 소위 말하는 주장과 검서관으로 활약했던 이런 인물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서울 출신이에요. 조선시대 이 신분차별을 받았던 아, 진짜요? 서울 출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적극 등용했던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종조라는 왕의 안목을 보여주는 정말 대목이죠. 그렇군요. 이 드라마를 봤는데 네. 그것이 여기 정조에 대한 네, 네. 거의 평생의 숙적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정순왕후. 영조의 개비라고 개비죠. 개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조 때 보면은 정조가 즉위했을 때는 왕실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렇죠. 최고 어른이고 이제 정순왕후는 아무래도 노론 쪽 기반이 있었고 하니까 이제 정조하고 상당히 이제 정조 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면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게 재밌게 갈등 구조를 펼쳐야 되니까 드라마틱하게 꾸미죠 아무래도 그것도 보면은 또 현실에서는 그 왕실의 최고 어른인 여성 대비가 왕을 그렇게 막 아주 견제하고 이랬을 가능성은 실제 이런 관계들도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데는 보면 너무 이제 궁중 여인들 장희빈도 그렇고 막 여인들의 막 그냥 등살에 그냥 왕이 왕궁의 암투의 소굴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죠. 이제 묘사가 되는데 우리가 또 이런 거를 좀 통해 가지고 이제 또 꼭 그런 것만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드라마 그 야사가 아니라 정말 정사를 예, 예. 좀 배워보는 이 프리드리히 2세도 이렇게 거의 뭐 탕평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고른 인사 등용으로 했죠. 이제 무슨 네. 누가 뭐 유명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생경한 이름이니까 여기서 거론은 안 겠지만요. 그렇군요. 근데 김홍도도 그때 정조 시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김홍도. 그러니까 문화적인 저변 예, 예. 폭 같은 경우도 아. 되게 확대가 되는 시대였고 박지원도 정조 시대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연암. 예, 연암 네. 박지원 같은 이 뭐 우리가 독일 문호 그러면은 뭐 괴테, 영국 문호, 셰익스피어 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 박지원도 거의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의 시대의 대문호 박지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홍구경을 등용한 것은 아마 그 경순왕후 그쪽 그 당파들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었나요? 그거는 이제 정조 초반에 네. 홍구경은 워낙 정조가 세손 시절에 이제 정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등용을 했지만 바로 이제 홍구경도 네, 그렇죠.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조의 정치 방향이라는 것 자체는 그 기본적으로도 이제 노론 세력도 등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참신한 인재들, 이 남인이라든가 서울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정조가 그 신경을 쓰는 게 지방 인재 등용. 요즘 또 아. 우리 이제 세계 사회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지역 배분 비슷하게 그렇죠, 지역 안배. 이제 안배를. 예, 그래서 보면 뭐 저 평안도 쪽이나 저 강원도 쪽 또 호남 지역에까지 좀 널리 인재를 등용하려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고 실제 뭐 관동 비능록 뭐 이렇게 비능록이라는 책의 제목으로도 나오는데 이런 모습이 이 정조가 말년에 가장 즐겼던 호가 뭐냐 하면 만천명월 주인홍이에요. 만천명월 주인홍. 온 제천에 비치는 달과 같은 아. 그런 옹은 우리 뭐 노인 이런 표현이고 예. 만천명월. 이런 속에서 시적이네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화를 시키고 그 혜택을 골고루 하게 골고루 이제 그런 혜택을 그 받도록 하겠다라는 그 왕의 어떤 통치가 온 백성에게 고루 미치는 이런 그 모습을 네. 지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얘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프리드리히 2세 같은 경우가요.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 공무원을 공복이다. 예. 공복. 그러니까 백성들의 종이다. 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개념을 확실히 확립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군주는 국가의 국민의 국가의 최고의 종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군림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군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말을 사실 왕 스스로 하기엔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죠. 대단하네요. 그렇게 국가의 기본이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두 분이 참 닮았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큼은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이원복 교수님. 글쎄, 이제 그 아무래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국경이 아홉 개인 나라이고 네. 조선이란 나라는 국경이란 것도 없죠. 뭐 청나라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군사적이나 이런 그 이런 예, 어떤 충돌 그런 것이 거의 외교 관계로 해결되고 이 프리드리히 2세 때는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쟁 위로 싸우고 아래로 싸우고 아래로 싸우고 계속 옆으로 싸우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겠죠. 유럽의 전쟁의 특징은 종합연횡.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붙고, 뭐, 프랑스하고 손잡고, 러시아하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종합연횡해가지고 싸우는데, 그러한 어떤 그 회오리 바람 그런 것은 정조시대에는 별로 없었죠, 외교적인. 그렇죠. 아무래도 유럽은 이제 국경을 다 가까이 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세계사 했어도 배울 때 항상 프리드리 대항하면은 뭐 프로이센, 뭐 그렇죠. 프랑스와 뭐 프로이센의 전쟁, 뭐 보불전쟁, 뭐 또는 뭐 그때는 보호전쟁이에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 그리고 거기선 또 되게 이제 좀 복잡해. 왕위 계승 문제 뭐 이런 거 일어나고, 아까도 이원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그 프로이센이라든가 저 스페인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아, 우리 조선 왕조는 양반이다. 왕위 계승이 그래도 심플하거든요. 그렇죠. 그 27명 왕, 물론 왕자 뭐 이런 것도 계비, 왕비도 몇 분 뭐, 그 계비도 있고 후궁도 있지만, 유럽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간단한데. 근데 왜냐하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 왕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씨. 그렇죠. 예. 이씨. 그런데 이씨. 유럽은. 저 이씨입니다. 전주 이씨인가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씨는 전부 같아요. 오얀이씨. 아, 예, 오얀이죠. 근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빅토리아 여왕을요, 유럽의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아홉이었는데 전부 각 나라에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만큼 그리스의 공주가 지금 스페인 왕비, 전 왕비하고, 이런 식으로 온 유럽의 왕실 마구 뒤섞이니까 전쟁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왕 되면 제 자격이 없어. 내가 순위가 더 위야. 이러면서 또, 어? 왕권 요구하고. 그래서 유럽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죠. 이 왕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조선 시기에도 결국 청나라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죠. 인조 때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효정이 왕이 올라서는 저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에서 북벌이라는 게 시대 사상으로 대두된 시대도 있었지만 이때 이제 정조 시대 좀 되면은 그것이 너무 이제 어쨌든 국력 낭비고 이렇게 계속 적대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저 청나라가 이제까지는 예전에는 오랑캐라고 인식했지만, 곧 저기든 선진국이다. 실제 이제 중국 청나라를 직접 다녀온 뭐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알기 쓰고 이러면서 실제 와보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사실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정조 때도 그런 정조 시대쯤 되면 청와에는 뭐 적대적 관계는 상당히 청산이 되었고 저들에게서 뭔가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울 거는 배우자. 그 대표적인 것이 고금도서집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5,020여 책의 청나라 학술 사조가 집대성된 이런 책들을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그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좀 뭔가 이게 안정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조선의 고민은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런 정파의 어떤 그 분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면. 유럽은 그 정말 그 지역적 특수성이라든가 네. 왕위 계승 뭐 복잡함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외적인 전쟁이 있었다. 이런 거는 그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두 번째 오스트리아 전쟁이 붙었을 때는 계속 지기만 했어요, 이 왕이. 너무 이게 예, 왜냐니까 영국이 또 배신해 가지고 도와준다고 안 도와주고 그래 가지고선 베를린이 포위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프리드리히 2세가 자살까지 결심을 하고 유서까지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유화 정책 내지는 자비 정책 이런 것들이 하늘을 울렸는지 적이었던 러시아하고 스웨덴이 돌아선 거야. 그래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 마키아벨리론이 약간 어느 정도에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군요. 오늘 우리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가장 빛났던 계몽군주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그 교수님들께서는 이 정조대왕과 프리드리히 2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내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결국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신데 정조하면 결국 규장각이라는 그런 그 학문 연구기관으로도 많이 이제 떠올리는데 이 본인도 정조는 되게 학습량이 많은 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과 신하가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자리 같은 데서 보통은 경연에서 신하들이 뭐 이러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주로 이제 왕에게 뭐 이렇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자리인데. 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네. 대통령이나 누가 이렇게 높은 분들이 연설할 때 누가 써주잖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이렇게 연설 같은 거 할 때 누가 기고문을 써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다 작성하고. 그렇죠. 다 심사하고. 왜냐면 다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같은 거 뭐 이렇게 보고할 때도 그거는 몇 페이지에 보면 이 저건 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학문적으로 아주 완벽한 왕이면서도 결국 규장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던 독단하지 이런 모습은, 아니하고 예, 오늘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거죠. 프리드리히 네. 대왕이라고 합니다. 거기선 그 경우에는 어떤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걸 고쳤지만은 그 중에도 아버지가 주장해 오고 또 해왔던 부국 강병 정책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강화했죠.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국가는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프리드리히 1세 부자가, 2세 부자가 만들어 놓은 그 강력한 프러시아 군대가 바로 오늘날의 독일에 있기한 가장 근간이죠. 그렇군요. 아, 오늘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첫날이었는데요. 이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유럽도 갔다, 조선시대로도 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저희 일라디오 1월 개편과 함께 처음으로 인사드렸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이 또 기대가 될 만큼 오늘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한국사와의 세계사 속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넓고 깊게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끝으로 뭐 한 말씀씩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원복 교수님 감사하고요. 신병주 교수님. 또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 이원복 교수님이 쓰신 먼나라 이웃나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